저물고 희궁이 조궁이 천장을 바라보고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댔네 헤어지면 보고 싶어 그리워지는 이것이 사랑일까 정말 모르겠네 인연불을 당겨서 담배를 붙여 물고 희궁이 조궁이 천장을 바라보고 찾아서 가볼까 여기서 기다릴까 아이고 뜨거워 놀래라 꽁초에 손을 쳤네 헤어지면 보고 싶어